오늘 우리가 먼저 묵상할 것은 돌로 떡 만드는 이 시험인데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배가 많이 고프시니까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유혹을 하였다, 시험을 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본문에는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마귀가 와서 유혹하고 시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성령에게 이끌리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러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아야 했을까요? 자, 의도적으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것은 그 시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 싫어하는 그 시험을, 그 유혹을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받으러 광야에 들어가셨는가?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시험들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크게 세 부분에서 시험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 유혹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악과의 유혹입니다. 첫째 아담의 시험이었죠.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의 중간쯤에 나오는 둘째 아담, 예수님의 시험.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쯤에 나오는 요한 1서에 나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동일하게 세 가지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들은 동일하게 같은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선악과의 시험인데 먹음직하고 이것은 육신의 정욕에 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육신의 정욕의 시험이 왔죠.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 육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로는 보암직도 하고 이것은 안목의 정욕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천하를 마귀가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를 너에게 줄 것이다. 세 번째로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 시험은 이제 세 번째 주에 이게 왜 이성의 자랑에 관한 시험인지 살펴볼 것인데 이런 것들은 이성의 자랑과 관련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시험이 항상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시험이 항상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시험을 우리가 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는 돌로 떡을 만드는 육신의 정욕에 관한 시험을 오늘 살펴보는데 자, 우리가 시험을 받는 시점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험을 받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첫 단어가 그때에입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그때에 자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냥 세례를 받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는 아주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세례받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분이 있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세례받는 분에게 임하였다. 엄청난 일이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세례를 받는데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누군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누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평생에 잊지 못할 놀라운 기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지금 시험을 받을 때는 성령에게 이끌리어 40일 금식이 끝난 후였다는 것입니다. 40일 금식이 끝난다는 것은 물론 배가 고프다는 것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40일 금식했다면 영적으로 엄청난 내공이 쌓여있을 시간이라는 거죠. 40일 동안 밤낮 기도하셨죠. 그래서 엄청나게 영적인 파워가 강해져 있는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시점을 종합해보면 가장 영적이고 가장 은혜로운 시간에 시험과 유혹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좀 영적이고 사람이 좀 신앙적이 되고 또 은혜에 파묻혀 살면 시험도 없고 유혹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어릴 때는 생각했죠. 어릴 때에 예쁜 선생님 보면 저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어릴 때는 목사님은 뭐 죄를 안 짓는 거, 목사님은 항상 선한 일만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동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뿐만 아니라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영적일 때 시험과 유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시험과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은 기도할 때가 아니었죠. 한가로운 상태. 그리고 가장 평화로운 시간에 유혹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전투로 기도를 한 그런 시점에서 유혹을 받았고 아담은 평화롭고 한가한 시간에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시험받은 환경에 한번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받았어요. 빈들에서 받았어요. 광야라는 것은 맹수의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아주 추운 곳이 이 이스라엘의 광야입니다. 그런데다가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엄청 굶주리셨습니다. 광야, 빈들, 맹수의 위험, 더위와 추위, 굶주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환경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아담은 지상 나원에서 에덴에서 풍부한 상태에서 안전한 곳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는가? 우리가 대충 지금 살펴본 것을 토대로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다 갖추어진 에덴 나원에서 아담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열악한 광야에서도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시고 시험 받기를 원했다. 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시험을 받으셔야 진정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시험을 안 받는 존재로 공생애를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없어요.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을 받으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생애를 마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 공생애 사역을 마무리하신 겁니다. 이 시험을 받으셔야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사역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러 간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시험은 어떤 상황에서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나군에서나 광야에서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신 이유는 아담이 나군에서도 시험을 받았듯이 유혹을 받았듯이 광야에 있을 때도 사람은 유혹을 받는다. 아담이 풍성한 가운데서도 유혹을 받았듯이 사람은 굶주릴 때도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다. 아담은 한가할 때 에덴 동산을 거닐 때에 유혹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충만해 있을 때에 은혜로운 상태일 때도 유혹을 받는 것이 사람의 존재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시험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아니 나는 이렇게 주일 성수를 잘했는데요.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물질을 드렸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 몸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한 것이 있나?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왜 나에게 불시험이 올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에게는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당하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안 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은 있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시험이 없다든지 시험이 당하지 않다든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다. 광야에서든 낙원에서든 한가할 때든 영적으로 충만할 때든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인간으로 사는 이상 시험은 늘 직면하는 것이고 그걸 피해갈 수는 없고 우리가 할 일은 이 시험의 실체를 파악하고 깨달아서 시험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있는데 그 시험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험인 돌로 떡 만들기 시험에 관해서 이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질문해야 될 것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 안 됩니까? 돌로 떡 만드는 것이 죄입니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돌로 떡 만들면 그건 죄가 됩니까?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은 괜찮고 돌로 떡 만드는 것은 죄가 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에 돌로 떡 만들어 드시면 이것이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입니까? 뭐 금식 중에 먹으라고 그랬다면 이건 죄가 되겠죠. 금식하고 있는데 먹으라고 그랬다면. 근데 금식 다 끝났어요. 그래서 먹으라는데요. 이건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왜 유혹이고 이게 왜 시험입니까? 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도 사실은 되는데 마귀가 시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마귀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 아, 마귀가 시킨 거니까 찬양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혹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왜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 안 되는가? 마귀는 아주 교묘합니다. 그냥 쉽게 OX 문제로 접근하지 않아요. 첫 번째 선악과의 유혹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 마귀의 유혹은 아주 교묘한 이중구조의 유혹입니다. 지혜로운 자만이 이 유혹의 실체를 알고 정확하게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자만이.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볼 것은 첫 번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떡 만들어 먹어봐라. 첫 번째,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마귀가 지금 의심하는 것은 누구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말 전능하신 그 크신 살아있는 신 우주의 절대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의심은 이것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예수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보다 자기 무시하는 것을 더 못 참아요. 하나님 욕먹는 것은 참을 수 있으나 자기가 욕먹는 것은 못 참아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것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데 자기의 자존심 상하는 것은 엄청 못 참고 화를 내고 그래요. 마귀는 이런 인간의 습성을 잘 알고 지금 공격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이런 것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얼굴, 내 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안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뭐 여러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딱 예를 들면 다윗은 못 참았어요. 다윗은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비록 어리지만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당당하게 골리앗과 맞선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의 담대함이 필요해요. 내 이름은, 내 얼굴은 묵칠 당하더라도, 내 체면은 깎이더라도, 나는 좀 억울한 일로 괴롭더라도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하나님의 뜻만큼은,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가려지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마귀는 그걸 지금 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의 자존심을 지금 끌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지금 마귀의 말과 예수님의 대답이 매치가 됩니까?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말이 연결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동문서답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마귀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나왔다면 누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안 산대? 누가 떡으로만 산대? 난 지금 떡으로만 산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너가 배고프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제가 마귀였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만 이상한가요? 자, 예수님께서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마귀의 의도를 정확히 깨뚫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의 필요성, 빵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것은 떡 외에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야 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존재하고 예수님은 그 위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의 그 실체는 뭐냐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라고 주신 그 능력을 돌로 떡 만드는 일에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개인적인 배고픔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광야의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의 오심은 광야의 돌을 떡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단은 방향을 지금 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광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오셨는데, 사단은 이 광야의 돌들을 떡으로 만드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하도록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이런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자들은 돌이 떡이 되게 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정확히 알고 이 유혹을 알고 이기셨죠. 그런데 늘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 그랬죠. 늘 우리에게 유혹이 옵니다. 아까 처음에 살펴보았듯이.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을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하고 넘어간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그러면, 돌이 떡이 돼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이 떡이 되는 건 뭐예요? 내가 부자가 되어야, 내가 병에 나아야, 내가 성공해야,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교회를 잘 다닙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유혹합니다.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이 시험당한 것처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한 영적인 사람들 속에 찾아와서 죄가 아닌 것 같은 교묘하게 이 유혹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야지. 어떻게? 네가 부자가 돼야지. 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 네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네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봐. 하나님을 믿지. 이런 식으로 유혹한다.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써은 지금 무엇을 위한 거예요? 지금 무엇을 위해 여러분 돈을 벌고 계시고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위하여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안정된 이 땅에서의 삶, 편안한 노후, 만일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있다면 이 돌로 떡 만들기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지혜와 건강 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육신의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 내 배를 채우고 내 육신에 굶기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을 거기에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유혹은 너무나 교묘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요.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인 줄 알고, 사람은 떡으로만 즉 떡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떡이 아닌 뜻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것들로 가지고 내 육신의 정욕만을 채운다면 그것은 엄청난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찾아옵니다. 특별히 이 육신의 정욕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시험입니다. 나를 위해서 가지려 했던 부와 지식, 나를 위해서 누리려 했던 행복과 평안, 그 모든 것들이 유혹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왜 부와 지식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왜 행복과 평안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도, 그래서 내가 건강해지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남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주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이 좋아요, 천국에 가는 것이 좋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 땅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혹은 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좋아요, 천국 가는 것이 좋아요, 정말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아무리 이 땅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이 땅에서 명예가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런 이 땅에서의 쓰고 없어질 돈, 건강, 명예 속에서 사는 것보다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너는 더 이상 이 땅에서 고생하지 말고 내 곁으로 오너라. 예수 믿는 순간 바로 데려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다면 나는 천국 가는 게 더 나아요. 왜 이 땅에 있어요? 남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도로가라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여인인데 그 성경에 보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여인을 살려냅니다. 그 성경을 보고 우리는 좋아합니다. 와, 역시 성령 받은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행하는구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도로가가 이 땅에서 살다가 잘 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야기에 보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이야기에 보면 과부로 살았다 그러는데 힘들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성경도로라면 천국 갔죠? 천국 문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기도를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문 앞에서 너 지금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베드로 기도빨이 쎄가지고 안 되겠다. 너 다시 가야 되겠다. 도로가. 그래서 도로가라 그러는데 도로가. 예. 도로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제 세상의 수고와 근심 있는 세상에 세상 끝내고 영원한 그 하늘 나라에 딱 섰는데 베드로가 기도해가 다시 세상으로 온 거예요.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거는 살아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가가 왜 살아났느냐? 온 욕바 사람이 알고, 그러니까 도로가가 살아난 것을 알고 온 욕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살아난 이유가 분명하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지금 죽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남을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건강한 이유는, 내가 지금 돈을 버는 이유는,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을 이긴 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마귀의 유혹, 돌로 떡 만들기의 시험을 이긴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지금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모든 시간들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나의 모든 노력들이, 애씀이, 나의 모든 물질들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남을 위해, 그것이 곧 주를 위한 것이다.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는 유혹에서 이긴 승리자가 될게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